보도들에 의하면 25일 남조선의 서울을 비롯한 각지에서 박근혜 6도년의 퇴진을 요구하는 17차 범국민 행동이 일제히 전개됐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 행동의 주체로 진행된 이날의 투쟁에는 노동자, 농민, 청소년, 교원, 예술인 등 남조선 전 지역의 각계 단체 성원들과 주민들, 지방자치단체장들, 야당 의원들을 비롯한 107만 8천여 명이 촛불을 들고 참가했습니다. 한편 남조선 인터넷 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전국 농민의 청년랭 성원들로 구성된 전봉준 투쟁단이 23일 충청남도와 전라남도, 전라북도 등지에서 박근혜 탄핵과 쌀값 보장을 요구하는 3차 뜨락도로 시위를 시작했습니다.